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3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서 형이 좀 자기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내가 유산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할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알지 못할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아마도 그 명령을 따라서 형님도 그 말에 순종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뒤에 가면 그러면 삼가서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 부탁하러 온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제법 그래도 이거 없어도 지금 어느 정도 당당하게 살아갈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에 뭐가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형님 앞에 갖다 내 세워놓아 놓고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형이 꼼짝 못하도록 해서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사람의 생각은 교묘하지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교묘하게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뭘로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교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웠을까? 이 밑에 그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예화는 얼토당토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이나 그 내용에 맞도록, 그 뜻에 맞도록 딱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화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부탁하러 온 이 동생도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창고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이 동생도 있는 게 있는데도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은연 중에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 그럼 제목은 안 봐도 괜찮아요? 보물이 있는 곳이지요.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보물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보물이 뭐냐? 뭐가 보물일까요? 예? 유산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진주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다. 자기 보물이 다 각각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주 귀하든 귀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보물이라 그러면은요 뭔가 돈 되는 거, 뭔가 엄청 희귀성이 있지만은 그것도 단순한 희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돈 가치로 엄청 돈 가치가 있을 만한 거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물섬, 보물지도 뭐 별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제일 불이 나니까요 뭘 가지고 튀어나왔어요? 텔레비전을 덜렁 안고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텔레비전이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그게 제일 귀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예?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또? 예? 너무 일찍 말씀하셔. 어떤 사람은 보물이라 그러니까요. 하, 나는 내 통장 재산, 내 재산 목록 통장, 저금 통장. 뭐 별 사람이 다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요. 오늘 여기에 정말로 보물이 뭐일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하!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보물의 그 가치나 그 여러 가지 그 이 규정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가 다 달라.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가 보물이라? 제일 마음 가는 것, 제일 마음에 있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물이라 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돈 가치로 따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물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값이 비싼 거, 가치가 있는 거, 재산 가치가 되는 것, 그걸 대체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 영화를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어제 영화가 뭔 영화였죠? 예? 아, 국제시장이지요. 그렇네. 안 보신 분들은 모르고. 본 지 한참 된 분들도 모르겠고 잊어버렸어. 국제시장. 오늘 오후에도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참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디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가만히 있어봐. 누구였더라? 예?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중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요? 덕수지요. 뭐 그거야 뭐 별로 뭐 뭔 이름 됐든지 관심이 없던 말이야. 덕수인데 그 덕수가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동생 엄마가 동생을 뒤에 이 등에 없고 자기는 자기 바로 밑에 여동생을 자기가 없고 그래 흥남에서 그 배를 타고 탈출하는 게 그 첫 장면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찾아오잖아요.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어느 시장에? 국제시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로 갔죠? 고모네 집으로. 고모 집에 갔습니다. 고모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쭉 자라고 그렇게 쭉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만은요. 그런데 그 고모가 하던 가게 이름이 뭐였죠? 그러네, 꽃분이네. 아, 기억력 좋습니다. 꽃분이네, 꽃분이네라. 그죠? 그 가게 이름이 꽃분이네였는데, 근데 이 고모는 그 가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고모분은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를 팔아버리자 그래. 팔아버리자 그러고 그러는데, 이 주인공은 그걸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고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 고모부가 그걸 팔아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고모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다고 이 가게를 파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모부는요, 뭐 이제는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사기 위해 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 돈이 없으니까 월남 가죠. 월남 장사로 가가지고는 그래서 다리에 총 맞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그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국제시장 이제 현대화되면서 개발하잖아요. 무슨 개발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꾸 와가지고 집적거리면서 이걸 팔아라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고 옆에는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는데 이것만 있으니까 안 된다고 팔아라 팔아라 하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택도 없다 어림도 없다 안 판다 이런 거. 그러는데 어느 날에는요 이 주인공이요 이제 팔아버리자 그래. 그러니까 그 자기 옆에 있는 그 부인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는 철이 들었네 그래. 또 어느 사람은 어이 사람이 변했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그걸 팔게 되지요. 팔아버리자 그러지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왜 안 팔았어요? 예? 그 이북에서 배를 타고 자기들은 배에 올라갔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동생 찾겠다고 밑으로 다시 되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그 밑에서 위에 배에 있는 그 이 주인공을 보고 괌을 지르지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에 가서 꽃분이네 찾아가라. 그 꽃분이네 거기가 고모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꽃분이네 가게를 팔지 않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없어져 버리면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려고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꽃분이네 가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요, 난 이거 못 팔아. 고모부가 그걸 팔아먹으려 할 때도 돈도 없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걸 팔아버리자 그렇게 말할 때는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할아버지 돼서 팔아버리자 할 때는 그때 마지막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세월이 너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는 못 오실 거야. 자기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든지 계셔도 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철이 들었다 그러고 사람이 변했다 그러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거지요. 사람은 다 그런 어떤 일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수의 마음 속에는요, 꽃분이네가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그저 조그마한 찌그러지는 가게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요,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게 있어야 여기에 찾아올 텐데 이거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내가 사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벌써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자기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자기 손주들이 이만큼 벌써 자라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못 오실 거야. 이거 이제는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 팔아라. 저는 참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찡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에 참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어릴 적의 그 주인공인데 그 어릴 적의 주인공이 어릴 적의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상상으로 그 아버지가 그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네가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거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너는 장남이고 내가 없으면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가장은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게 가장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자기 부인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남들을 위해서만 살고 당신은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뭐 살았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는 이제 전부가 지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거 다 뒷받침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자라날 때까지 정말로 온갖 수고와 목숨을 걸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가 아버지하고는 상대를 못하겠다고. 그럴 때에 참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릴 적에 그 덕수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그 말 끝에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근데 아버지요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겪은 것이 참으로 차라리 낫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광부로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잖아요. 거의 당관이 무너져서 뭐 그 영화니까 그렇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앞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세대들이 실제로 겪었던 내용이거든. 살아온 모습이잖아요. 탄광에서 혹은 또 그 병원에서 얼마나 참 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까? 죽은 시체나 닦고 있을 게 뭐 있느냐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월남에 가가지고도 돈 벌기 위해서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런 걸 다 겪어내고 참 사실 생각해보면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요 나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래 힘들은 거 내가 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등을 두드려 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그 영화 세 번 봤는데 세 번 볼 때에도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울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보면서 또 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앞 세대들의 그 어려움이었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근데요 진짜 나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그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주신다 하면은요, 그때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미련한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더 누리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많고 부요한 것이 그 행복이 아니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내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도대체 뭐이냐 그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형 돈 좀 나한테 주라 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이 행복일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해놔놓고 창고도 느리고 돈도 많고 이제는 뭐 부자가 됐다 하지만은요, 영혼 없는,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날 밤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버리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내 보물은 뭐이냐 말이죠. 내 보물이 뭐일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챙겨도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뭐 지금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그렇게 잘 산다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져가지고요 이제는 행복할 때쯤 됐어요. 근데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에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치매가 걸려도 행복하지 뭐. 예? 치매가 걸려도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데 어때? 돈만 많으면 다 해결이 될 것인데.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보물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보물이 뭐이냐? 저는 치매가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이 치매 걸리면 왜 어때요?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잊어버렸지만 어디에 가면 있어요?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여기 네 보물이 여기 있지 않냐. 너 잊어버렸지? 괜찮아. 내가 알고 있어.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세상에서 구하려고, 세상의 걸 얻으려고, 세상에서 뭐 얼마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도요, 재산을 좀 더 늘리려고 형 재산을 그걸 넘겨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뭐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뭐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보물이 기껏해야 100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은요, 그 100년 이상 가겠어요? 100년 이상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장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보장된 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보물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해요. 어떤 사람 뭐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한다고 막 이리로 간다. 저게 좋아가지고 저리로 집중을 한다고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에 정말로 보물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보물이 뭐이냐.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까지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 게임이 자기의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애인 찾아가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보물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 보물 아니잖아요. 진짜 보물이 뭐인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만한 일,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일, 그걸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에,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물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영혼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잊어버리면 어때요? 나는 잃어버리면 왜? 도둑도 좀도 뭐 이것도 저것도 그거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기에, 거기에 내 보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거기에 있게 되어질 텐데, 근데 그때 가가지고요, 내가 이 보물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모으기까지 아버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요, 얘야 내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로 행복이 그때에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엉뚱한 보물 가지고 거기에 매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어 가면은요, 거기에 그것이 내 보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그 보물이 내 앞으로 내 것으로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지금까지 얼마나 거기에 갖다 놓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 세상에서는 쓰기 바쁘고요, 이 세상에 내가 허비하기 바쁘고요,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많이 못했다 하면은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보물 잘 갖다가 거기 보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어디요? 내 믿음 안에. 어디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시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보물이 무척 많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지고는 텅 비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내 보물 창고에 그냥 보물이 가득하다면은요 뭐 거기 가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신다 하면은요 그 이상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요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다 휴가 가고 비서 가는데 왜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주일이면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수요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왜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꼭 메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서 가가지고 하루 그저 잘 놀고 와도 하루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비서를 가지도 못하고 메인 것 같아서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아니야. 오늘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거운 날이야. 내가 바뀌어지면은요 오늘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우리가 알고요 이 주일이 내 보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보다 더 좋은 날로 내 보물로 만들어서 나에게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아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